girl, you remind me of a rose. You don't know what the people I'm doing. 내가 다 막아줄 테니 날 떠나지 말아줘. 진하게 붙이는 향기 파고들지 나의 가슴 속 저 끝까지. 넌 내 맘속에 난 화분에 담지. 넌 그 반에 깊숙이 뿌린 내 이 향이. 너를 위해